접어 오늘은 그냥 혼자 내버려둬 전부 다 귀찮아 토닥토닥 사실은 말야 네가 필요해 나 보고 싶어 어쩌면 이길 바랬나 봐 이 떨림 괜히 설레던 사소한 기억도 문득 눈 뜨며 주라 할까 두려워 혼자가 변하던 서툰 그 말이 우리를 멀게 했나 봐 다가서지도 떠나가지도 못해 이렇게 서성이는 나 들리지 않는 이 노래만 소란스러운 하루의 끝에 내내 기다린 듯 네가 또 생각 끝에 자꾸 웃음이 나 나도 몰라 사실 자신이 없었나 봐 내 모습 상처받기에 이미 다 지쳐서